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황해북도를 시원지 지도하신 마흔들 기념보고회가 27일에 진행됐습니다. 보고회에는 도안의 당 정권기관 근로단체 기관기업소의 일꾼들이 참가했습니다. 황해북도당의원회 위원장은 기념보고에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주최 65 1976년 9월 황주군 용천협동농장과 침천협동농장을 비롯한 여러 협동농장들을 현지지도하시며 도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 향상을 위한 과업과 방도를 환히 밝혀주신 데 대하여 언급하고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영도 업적을 길이 빛내이며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둘이에 일심단결하여 사회주의 강국 건설의 최후 승리를 앞당기기 위하여 억세게 싸워나갈 때 대해서 강조했습니다.